이리저리 둘러봐도 진정한다. 그대와 함께 있는 걸.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.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. 그대는